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시고 또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성,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여러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을 완전히 쫓아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또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또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오늘 본문의 4장부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왜 비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소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들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가장 먼저 또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그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이 통치하시고 또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때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역사,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에게 물러가라고 하면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마가복음 3장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셔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환부를 도려내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능력과 치유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자라나는 역사들 또 열매 맺는 역사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그런 눈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데에는 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길가가 있대요. 길가. 여러분 길가는 여러분 수레가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 많은 수레와 사람에게 짓밟힌 그 땅은 여러분 세상의 온갖 가치관으로 또 온갖 세상의 생각으로 점령이 당해서 여러분 그것이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그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주관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그 길가에 대한 해석을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여러분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 또 흑암의 권세 아래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태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그냥 다른 유교의 경전이나 불교의 불경과 같이 그냥 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야 될 뭐 좋은 뭐 윤리학 교과서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그 행정고시 또 뭐 공무원 시험들 보면서 그러면 행정학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 행정학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였고 그 행정학 책을 쓰신 분이 당시에 뭐 행정학을 가르치는 데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하신을 출판사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 아르바이트하러 들어가게 되면서 신대원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군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또 군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말씀을 전했다고, 뭐 말씀 전하는 게 어려운 거냐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군대에 있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신앙이 없으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냥 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불쌍한 건 그분이 또 불쌍하고, 또그 말씀을 들었던 그또 군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사실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들었을 텐데,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제가 의아해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 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갈 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대요.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예수님께서 16절에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또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씨앗이 심겨지기는 하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곧 넘어지는 자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씀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금세 그 말씀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대요. 여기 가시떨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잔디를 깎다 보면 그 비슷한 색을 띠고 있는 아주 푸르른 잡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초가 얼마나 푸르고 또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 잡초가 주변의 영양분들을 다 흡수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시떨기, 그 잡초와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염려, 19절 보시면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며 또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근심을 키워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가 없고 그 근심에 그 말씀의 양분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또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욕심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그 조금 더의 그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말씀이 열매 맺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먼저 이세 가지 경우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밭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닐까?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다른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꽃피우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는 듣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사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비유가 끝날 때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들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20절에도 먼저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ccept,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합해보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주셨으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어떤 게 끝까지일까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단은 저 먼저 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 요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지 또 돌짝밭과 같은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고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좌절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에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뿌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요.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나면 그 수년간 농부들이 정성을 들여도 한 4년까지는 한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 농부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도 3cm밖에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의 특징은 5년째 되는 날부터는요 매일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에 거의 평균 15m 이상으로 이 나물들이 길게 높게 이 대나무가 뻗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뻗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6주 만에 하루에 30cm씩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그 씨앗이 움트고 4년 동안에 그 3cm 자라는 동안에 여러분 그 땅속 깊이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그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를 그 나무가 그 4년 동안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 4년 이후로부터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그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서 하루에 3cm씩 자라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 또 뭐 돌짝밭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어도 그럴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뿌리박히게 되어지고 뿌리내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시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